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10일 려명거리 건설을 완공하는 데 크게 기여한 일꾼들과 군인들, 건설자들, 보장단위 일꾼들과 근로자들, 지원자들에게 김일성 훈장, 김종일 훈장,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력영웅 칭호, 김일성 청년용예상, 김종일 청년용예상, 명예칭호, 훈장 및 메달을 수여함에 대한 정령 제1842호를 발표했습니다. 정령에는 리 방일 외 3명에게 김일성 훈장을, 장일수의 6명에게 김종일 훈장을, 김용호 외 15명에게 노력영웅 칭호를, 20명에게 김일성 청년용예상을, 20명에게 김종일 청년용예상을, 28명에게 명예칭호를, 43,119명에게 훈장과 메달을 수여한다고 지적되어 있습니다.